어쩌면 모든 게 꿈은 아닐까. 괜한 생각에 혼란스러워. 너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고개를 접어도 그냥 자꾸만 네가 떠올라. 환하게 웃을 수 있게.